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제와 괴뢰 호돈광들이 22일 내외의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노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습니다. 군사연습을 앞두고 괴뢰 호돈광들은 18일 전반적 전선에서 수백문의 각종 지상포와 무인 정찰기 등으로 최대 규모의 포사격 도발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19일에는 전투기, 직승기, 수송기를 비롯한 60대의 공중비적들을 띄워놓고 우리 전략무력의 선제적 제고, 핵심 대상들의 정밀타격 등을 노린 대규모 종합전투 훈련을 발광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의 3대 핵전략폭격기로 알려진 B-52H, B-1B, B-2A 핵전략폭격기들이 모두 괌도에 전진 배치돼서 출격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9월 2일까지 계속될 이 군사연습에 수만 명의 미제 침략군과 5만여 명의 괴뢰군은 물론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 그리고 여러 추종국가 무력을 포함한 실로 방대한 침략 무력이 투입된다고 합니다.